HUBS. '시를 잊은 그대에게' 행복한 목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에 바쁜 분들도, 나른한 오후를 만끽하고 계신 분들도 활기가 확 돌게 만들 소식이 있죠. 바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라는 겁니다. 모두들 연휴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또 훌쩍 다가온 가을을 누려보려 합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긴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단풍나무 밑에 앉아 시집을 읽어내려가는 상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시를 읽은 지가 얼마나 오래인지, 어떤 시를 읽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저희와 함께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교과서에 나온 익숙한 시를 각자의 해석으로 다시 칠해보려 합니다. 얼스윈드 엠파이어의 September. 한영은 수의 비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식스에 남겨둘게. 이제 흘러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난 이미 잊혀가 기억 속에서 마저 널 잃을까봐 난 두려워 네가 내게 준 순간들은 너무 소중했기에 I remember 방금 읽어드린 시는 만해 한용운 시인의 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시 님의 침묵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은 아름다운 역설이 돋보이는 시를 많이 쓰셨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시 백수를 꼽으면 꼭 그의 시가 선정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용운 선생은 시인이자 승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아... 이런 교과서적인 건 이미 지루하시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더 깊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에서 활약한 의인들의 기계를 익히 들으며 자신도 그들처럼 모순의 현실에 대항하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죠. 그의 단단한 인생사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이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1911년, 한용운 선생은 독립군들을 격려하기 위해 신흥 무관학교를 찾았다가 일본 첩자로 오해를 받고 그만 머리에 총을 맞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선 한용운 선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마등을 본 것이 아니라 무려 미소를 짓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봤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그는 고통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라며 마취를 거부하고 수술을 감행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정신력인 것 같아요. 이 일화로 한용운 선생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단있는 성격이었는지 알 수 있죠. 르세라핌의 피어리스. 제일 높은 곳에 난 네가 원하는 그래서 내 answer 내 혈관 속에 날 뛰는 new wave 내 거대한 passion 관심 없어 과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차별해 huh? I'm fearless a new beach new crazy all I got next one whoa baby too highway highway whoa 멋진 걸만해 닿게 내 흉지 한용운 선생의 일화를 들으니 이렇게 거친 분이 어떻게 그런 유약한 시를 지으셨는지 새삼 놀랍지 않나요? 수의 비밀은 명시답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설명되는지 같이 볼까요? 교과서에서는 주머니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역설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술을 다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되는데 짓고 싶지가 않다니 이건 모순된다라는 관점으로 본 거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시적 화자가 원하는 것이 술을 지어서 주머니를 완성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그저 안정을 위해 술을 짓는 행위 그 자체라면 이 문장은 충분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말하자면 술은 짓고 싶지만 그렇게 계속 짓다가 주머니까지 완성되는 것은 두려웠던 거죠. 또 교과서가 설명하는 화자가 옷을 완성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조금 달랐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옷에 어울릴 만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기 위해서 아직 완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화자가 이 옷까지 완성하면 마주할 현실이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미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요. 이미 옷까지 완성해버리면 그를 기다리는 것 또한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완성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그녀를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끓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yeah, yeah, yeah.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eah, yeah, yeah. 날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리지리 다 늦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노베 너에게 참 많이도 배웠다 반쪽은 채웠다 과거로 두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사랑하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우리 아파트의 광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목요일엔 명시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노래 가사는 시적이지 않고 너무 가벼워. 정말 그럴까요? 저희 라디오의 코너 명시가요에서는 시구가 인용된 가요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을 했다, 잘했다. 발매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 코미디언 김용명 씨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불리고 있는 아이폰의 대표곡 사랑을 했다 이 노래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곡이 사실 시를 인용했다는 것 아셨나요? 사랑을 했다 속 시의 정체는 바로 시인 본말의 그거면 됐다입니다 사랑을 했다 그거면 됐다 두 제목을 합치면 찰떡같이 잘 이어지죠 사랑을 했다 작사가인 비아이가 시인 몸말의 허락을 받고 시 일부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음원 사이트에 올라온 곡 정보 속 작사가에 시인 몸말의 이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예린의 왜 날 그대 내게 기대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면 느끼죠 그대 나를 원한다는 걸 이제 내게 말해줘 한용운 반비례.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그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어요. 당신의 얼굴은 흑암인가요? 내가 눈을 감은 때에 당신의 얼굴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려. 당신의 얼굴은 흑암이어요.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인가요? 당신의 그림자는 달이 넘어간 뒤에 어두운 창에 비칩니다. 그려.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이어요. 프리티 머치의 Up to You. 나가자 all alone, no interruption. It's hard for me to hold my own and hold back. No cap, no cap. Before we do some things we about to both regret. Let's intermission. I should drive you home, darling, ASAP. No cap, no cap. Before we interrupt, if you ain't ready to go on, just tell me that you're sure, you're sure. 읽어드린 시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한용운 시 중 하나인 반비례였습니다. 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Leave it up to you. 그리고 이번 주 시를 잊은 그대에게 소개해드린 시는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때요?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시를 내 마음대로 해석해보는 경험 꽤 즐겁지 않나요? 폴란드의 철학자 인가르데는 문학작품은 독자에 의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일련의 미학정성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점심, 우리 함께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자리를 모두 각자의 색깔로 채워보자고요. 가히 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에 딱 어울리는 시간 아닌가요? 다음 주에는 어떤 시를 다시 칠해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PD 하지민, 기술의 김채연, 저는 오늘의 시 낭송자 서은재였습니다. UBS